조선주왕 통신사는 호전광들의 새로운 모리아급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새로운 모리아급을 연출하는 데 달라붙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북조선 자유연합과 남조선의 납북자 가정모임과 같은 모리아단체의 오종이 또종이들을 내세워 12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이 북조선에 납치되어 있는 것 같다느니 모리아고 떠버려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 게시를 떠드는 속에 서방 언론을 내세워 미중앙정보국 자료기지로부터 입수한 비밀문건임을 운운하며 미국인 행방불명자 수백 명이 북조선 감옥에 갇혀있다는 여설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논평은 조선반도 정세가 각일각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국이 터무니없는 심리모략전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침략전쟁에 불을 지르는 데 필요한 건덕지를 만들어내리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핵탄두 폭발 시험도 당당한 핵 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미역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적들이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